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7장 또 28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받게 될 복, 그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주에 보시면 축복에 대한 말씀보다는 저주에 대한 말씀을 4배 이상 우리 할애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임할 저주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9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세대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언약은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 이후에 오는 세대들에게도 계속해서 적용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장 1절 보시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복과 저주가 그 다음에 임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복도 받고 또 불순종해서 저주도 받지만 여러분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가서 도망하게 되어져 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서 실패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7장과 28장에서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고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4배 이상이나 강조해서 미리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들이 또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할 것. 그래서 이방 나라로 쫓겨가 포로가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곳까지 인도해 왔던 모세도 잘 알았을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나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런 전력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불순종하고, 왜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들을 알면서도 인간은 불순종하게 될까요? 모든 사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보다 자기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장치를 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또 오늘 이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이 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포함되어지고 또 오늘 30장에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말은 돌아오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그 말씀이 없어졌었는데, 잃어버렸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돌아오거든. 말씀이 돌아오는 역사, 말씀이 기억이 나는 역사, 그런 역사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다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돌아와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 돌이키시겠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회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예, 더 번성케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도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 너희를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심판과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복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죄로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 그 근거, 여러분 전제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너를 긍휼히 여기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산을 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 모든 재산을 탕진했던 아들, 그래서 돼지 쥐엄 열만조차도 먹을 것이 없는 여러분 그 아들이 여러분 그때 아버지를 기억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가 그리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돌아갔을 때 15장에 보면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발에 신을 신기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 잔치하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갔어도 여전히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은 잃어버린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0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이킬 때,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주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아버지의 긍휼, 다함이 없는 사랑,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은 여러분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이후의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 사사시대에 그들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환난과 고난,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때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셔서 사사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결국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오래 참아주셨고요. 결국에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랬을 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도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돌아왔을 때 또다시 말라기를 보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들을 귀찮아하고 여러분 그 역사가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그래서 평안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평안하면 더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고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의 길 별 볼 것 없지 않냐. 세상의 길을 보여주면서 여기로 오면 예수님께 와서 천하만민을 보여주면서 야, 너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민을 다 줄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 이 길로 가면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는지 몰라. 여기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정말 화려한 길이야. 성공할 수 있는 길이야. 여러분 끊임없이 유혹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사탄의 길로 여러분 빠져서 넘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이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돌이킬 기회가 없어지는 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30장의 말씀의 핵심은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또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 대꾸를 이룹니다. 너희들이 돌아와 말씀을 청종하면 더 큰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서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이 6절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 일을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 또 청종하지 못한 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옛 언약을 이 언약을 깨뜨렸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요. 여러분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신비에 심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하나님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언약을 심어주시고 마음에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을 두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의미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이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육신의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받아야 되는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를 이겨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래서 우리의 이전의 육신에 대해서는 육에 대해서는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면서 내 안에서 이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이 신명기 30장 6절에서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이후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6절의 말씀처럼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귀찮은 것이 아니죠. 저도 예전에 우리 아내와 또 교제하고 데이트할 때는 몇 번 이야기했지만 너무 사랑하니까 일이 끝나고 또 학교에서 공부가 끝나면 버스 타고 한 30분을 가야 되는데 그냥 주구장창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율법이 아니죠. 그게 막 억지로 가는 게 아니죠. 너무 좋아서 가서 교제하고 만나고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졌을 때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시면 우리 안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랑함으로 능히 이 언약의 말씀들을 마음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가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범해서 실패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계신 그 성령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그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그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평생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복으로 너희 조상들이 얻었던 복보다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